뜨지 모두 잔을 머리 위로 세상 어디 펴, 시선을 위로 세워 잘 두어 마주 보면 세워 끝이 뭐 시작에 물은 뱉어내 기억해 발끝부터 안긴 슬픈 Burn burn 타올라야지다 계속해 불이 지펴 매일이 finale show 내일이 마치 end of the world 여기 죽겠지마 oxygen fire 너와 나면 푸른빛 띄우니까 불타는 태양과 덮치던 파도는 길도 오래 난 수고